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딴지 종편 및 여러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소개하고 물고 뜯고 씻고 삼키는 팟캐스트 듣는당.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뭐야 이거 잘생긴 말미잘 또 누가 쓰는 거야? 테드고요. 맞네. 아, 그 지난 5회가 유난히 공사가 다망해서 편집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11월 초에 녹음을 하고 11월 말에 3부가 나갔습니다. 네. 아, 편집 너의 진짜 반성해야지. 네, 저 반성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나머지 우원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닭소리 좀 안 듣고 살고 싶습니다. 어찌나 우울해되는지. 아, 미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박소리는 NG 이거 이거 마음에 없는 소리 하려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어머, 우리 성녀님 나왔어. 역시 겸덕은 집중력이 부족하다. 맞아. 아, 요즘에 너무 많은 데 뿌리고 다녔나. 요즘 성녀님 음성으로 치유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락입니다. 아, 공무원 역시 가식적이야. 네, 다음. 전가요? 네. 아, 제가 민경준이군요. 네. 아, 네.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아. 하도 닉네임을 많이 바꾸셔서. 그러게요. 이거 멀리서 해야 되나? 시작. 멀리서 해야지. 야! 거기! 청와대에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민경준입니다. 오. 야, 아, 이거 아, 뭐래. 미치겠다, 진짜. 다음. 성현님 앞에 있으니까 부끄럽다. 눈 가리고 해야지. 네, 다음. 예. 하늘에서 하야가 빗발친다. 오버워치 심해유저 연합회를 사랑하는 파트 땅의 심해트라 DK입니다. 오! 유승용 기머치꾸레! 하염! 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박세롬이 성녀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녀님 찬양! 성녀님 찬양! 성녀님 찬양합시다. 밖에서 놀라겠다. 합시다. 노래를 합시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좋다 여기. 아, 이처럼 환영해 주는 분위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맨날. 자, 다음 시간은 세족식입니다. 양말을 벗어 주세요. 냄새나요. 제가 저렇게 흥분하나. 야, 너 오늘 폭주할 것 같은데. 아, 조심해야지. 이거 지금 맥주도 막 산발에 있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테드는 지금 굵고 아름다운 거를 입으로 뜯고 있고. 야, 탱가를 먹고 있어요. 아니, 그냥 소세지 먹고 있어요. 성녀님이 어루만져 주신 건데. 아니, 그 데이조 콜렉터. AB가 맥주를 사와서. 네, 네, 색깔이 되게 좀 그렇다. 아, 그지. 살색이야. 살색 요술봉.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 그냥... 흔들지 마세요. 그래. 평소 집에서 혼자 하는 걸 자꾸 하고 그래. 저게 자기 거라면서 먹고 있다? 아니, 이거 자기 걸 먹고 있어. 빅햄 소세지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막 흔들었어. 짭짤한가 봐. 거기까지. 뇌물을 받을 텐가 아니면 죽을 텐가. 마약과 파블로 에스코바. 일본에서 내가 더 이상 빼낼 정보는 없다. 첩보와 리아르트 조르기. 수익을 올려 금융계의 스타가 되고 싶었다. 투자와 제롬 캐릭. 우리가 잘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들을 불러낸 시대에 대한 이야기. 딴지일보 김진 기자의 세상의 모든 왕들 생각비행. 저희 만남의 강량 시간입니다. 오, 빨리 간다 되게. 요즘에 우린 그래요. 네, 요즘에 근황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외롭습니다. 뭐가 외롭냐? 맨날 그렇게, 그 사람들 모아 그러고 바쁘시면서. 아, 그냥 그 반대적으로 좀 외로운 게 있어요. 그 뭐가? 아니,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소세지 있는 거야? 외로워서. 외로워서 소세지를. 하지만 이렇게 외롭다고 해서 절대 고백을 하면 안 돼. 넌 내일 청래옹하고 데이트할 거잖아. 아, 그냥 데이트는 데이트지만 고백을 절대 하면 안 돼. 아, 그래. 고백을 가만 있어봐. 고백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최근에 영화도 나왔어. 뭐? 잭리처 네버 고백. 아,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와, 나 이거 한참 생각해서 왔는데. 네버 고백. 고백을 하면 안 된다잖아. 아예 소세지 좀 드세요. 네, 네, 최근에 정신 없었던 제 근황입니다. 아, 이름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삐거리 갈까요? 안 돼요. 불똥. 밖에 지금 강연 중이잖아요. 우리는 방송하고 있잖아요. 자, AB님 근황. 예. 요즘 주말마다 자리 비우고 있거든요. 이러다 진짜 집에 쫓겨날 것 같습니다. 뭐 한 주는 광화문서 테드 만나고요. 한 주는 진주로 걸신투 한번 갔고. 어. 예. 한 주는 또 광화문서 테드 만나고요. 야. 이번 주도 또 테드 만나고요. 사귄다. 다음 주 또 테드 만나고 걸신 생년 모임 가야 되고. 나 진짜 이혼 당할 것 같은데. 야 테드 나 이혼 당하면 니 나랑 살아주냐? 네버. 네이버. 네이버. 애셋밖에 안 돼. 네이버. 그리고 지난 주에 있잖아요. 집회 갔을 때 네. 음남 변태당 기가 등장했잖아요. 네, 등장했죠. 음남 변태당 깃발이 등장했죠. 그때 딱 이제 본 행진을 시작하는데 민호루가 왔어요. 강주. 민호루가 와가지고 음남 변태당을 들었죠. 그 깃발을 들고 가는데 킹춘이가 그 옆에 딱 붙어서서 둘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불합니다. 왜 그런 아니, 얘기를 해? 진짜 덥겠다. 아 무장하자. 아 변태들 진짜. 그게 어디 성룡님이 저기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광장 온도가 다른 지역 온도보다 더 높대요. 한 5도가 더 높대요. 6도. 아, 6도. 어, 맞아 네. 맞아. 정확히. 확실히 춥지 않아. 확실히 덜 추워요. 그러니까 근데 오래 바닥에 앉아 있으면 춥고 힘들죠. 그러니까 하기 좋지. 아 근데 어? 진짜 됐다. 그날 왜 땅도 다 젖었었잖아. 그러니까 더 좋지. 아 예. 네. 예. 예. 예. 그래 예. 그렇게 아직 셋이나 나와놓고도 힘이 남아 있어? 어? 테디야, 너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다음 근황. 양초도 나눠주더라. 그렇게 테드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응. 나 뭐. 대본 안 썼는데. 어. 아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최근 근황이에요? 나는 사랑... 최근 근황이 외로운 건데. 야, 너 내일 공연하잖아. 공연해요? 내일 판소리 공연이 있어서. 얘기 좀 해봐. 아 맞아, 판소리 하신다 네, 그래서 판소리 저... 공연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공연인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냐?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 푸시는 거죠. 아, 그러게. 그래서 우리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아, 역시 아, 다 돼 있고 준비된 명신. 사랑해요. 내 사랑을 받아줘. 결혼할 때만 그래. 느껴줘. 왜 날 보고 그러냐? 아 쓰리썸 하자고? 나 넷째 아들 하면 안 될까? 저희 각하께서도 항상 이렇게 목 뒤에 그 탄력 그 테이프 같은 거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항상 준비되어 계시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네. 뭐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 뭐가 준비되어 있는데? All about man. 준비된 남자 민경준님. 네 다음 예 DK입니다. 어. 굵고 아름다운 소세지를 와. 까준. 네. 네. 아 DK가 까줬어? 옷을 벗겨. 소름. 소름 소름. 어 털 섹시해. 어. 털 섹시. 털 섹시. 와. 되게 짐승이야. 털 진짜. 그래서 난 털 많은 사람이 좋아. 아 좋아. 그래서 업다님이 좋아하는구나. 어 아. 그런 거 있죠. 또. 공통점. 아 징그러. 우리 집 이불 같아요. 촉각 세사. 오 되게 부드러워. 예, 저는 요새 집안 행사도 좀 많았고 김장 시즌이라서 집안을 못 벗어나가지고 효자네. 촛불 집회 뉴스 열심히 보면서 배추 속 절이면서 그냥 그렇게 집에서 광화문 뭐 소등 시간 맞춰서 불도 한번 꺼보기도 했는데 기쁘기도 잘했네. 예 기쁘기도 하면서 또 미안한 마음이 큰 한 달이었습니다. 김장을 하셔요? 예, 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좀 김장 잘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 요즘엔 또 오히려 예. 바람이 분 게 그거 DIY 김장 세트가 많이 나와서 양념하고 절인 배추를 세트로 보내주는 게 진짜? 그게 열풍이 부니까 거기다 막 굴이나 이런 거 좀 더 넣어서 집에서 해먹는 그런 재미로 완전히 다 익혀진 것보다 DIY로 그냥 와서 그냥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 여기가 슈스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파나요? 얼마인가요? 깜짝 놀랐네 지금. 그래서 거의 모든 일상을 집안에서 해결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추워서 집이 좋아요 요새는. 성년님도 계속 집에 계세요 어떻게? 그렇죠. 집에 있죠. 성년님도 최근에 계속 집회 나오셨고. 네. 아 그러고 맞아요. 보니까 그 우리 그 이제 성년님하고 저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가까운 곳에 사는데 거기에 또 미역우유님이라고 또 가까운데 산단 말이에요. 우리 딴 게 중에 하나가. 네. 근데 집회에 자주 나오니까 저번에 수고했다고 제가 총각김치를 좀 갖다 줬는데 성현이도 좀 갖다 드릴까? 총각김치도 담궜냐? 아니 본가에서 담근 거. 지금 자기를 담그네? 그러니까 담궈도 꼭 자기 굵고 아름다운 거 담그고. 아니 그냥 그랬다고. 그냥 해본 얘기였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저 말씀을 하시길래 여자분이라서 보통 이렇게 총각김치를 갖다 줬다 그러길래 이건 되게 호의잖아요. 귀찮은 일이고. 진짜, 맞아, 맞아. 그래서 여자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남자예요. 남자예요. 이제 갓 서른 된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어가 혹시 나 니네 집 가서 라면 좀 먹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형 안 돼요. 너 혼자 산다고 그랬잖아. 아니에요. 26명이나 살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로 지난주에 집회에 한 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아,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근데 자기 취향이 아니라 여자라서 취향이 아니었던 거야. 아~ 여자라서 근데... 취향이 아니었던 거야. 뭔 얘기야 이거.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어? 뭐 괜찮아. 지금 걔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하고 있어. 대드님 취향 저 알아요. 뭔데요? 좀 키가 좀 크고요. 좀 마르고 파타고니아 옷을 좋아하고 어? 그다음에 지금은 허리가 터져가지고요. 어? 지금 누워 계신 분. 너클볼 이렇게 말하는 분. 너클볼. 너클볼. 두둥실한 곰 등짐이. 저번에 그분 차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잡는데 막 주변을 막 이렇게 막 더듬으면서 막 일단 그의 손길을 느낄 거야 이러면서. 제가 정리하는 멘트 한번 드릴게요. 너클볼로님이 좀 전에 연락을 한번 주셨는데 지금 그 건강이 안 좋으셔서 허리 쪽에 지금 질환이 있으셔갖고 내일 공연을 기획해두고 내일 벙커원 ABTV 어쿠스틱 공연을 기획해두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걱정돼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아니 지금. 근데 그것도 웃기다. 왜 걱정돼서 직원도 아니고. 아니 저는 혹시 가나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륜이야. 어? 불륜이야 불륜. 어쨌든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기 너클볼러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주시기 뭐, 바랍니다. 대단히 무겁긴 하지. 그렇지. 알았어. 야, 1절하고 1절. 아 이거 대박이다. 우리 지금 성년님 근황을 못 들었잖아. 아 맞아. 성년님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제 근황이요? 저 뭐하고 지내지 요새? 요새 저도 굉장히 사람들이 참 네, 겨울, 아니, 추위가 저는 되게 싫어가지고 겨울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우울하기도 한데. 아, 겨울 싫어하시는구나. 엄청 싫어해요. 아. 지난주는 또 좀 아팠다면서. 그랬나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가 그랬더라? CCTV 그거 떼라 그랬잖아. 야, 떨렸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좀 침울한 상태예요. 세상 시국도 좀 안 좋고 또 어저께 저는 한 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분이 네, 저랑 솜씨 같은 남성분. 그래가지고 어저께 구글링을 엄청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늦게 잤어요. 그 조사한 결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분에게? 굉장히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 진짜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감정이. 네, 추스리 그게 힘들더라고요. 테드가 이번 너무 지금 피곤이 중첩돼 있어서 이번 집회는 좀 하루 거른다고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덜덜기 빨은 이중대기 빨이 나가기로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늘 그냥 지른 거야. 아니 원래는 제가 내일을 쉬려고 했는데 네 사건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덜덜덜 그 디귿디귿디귿 깃발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고 공지를 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나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 한 5주 연속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 한 주는 정도는 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탄핵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 간다고 해도 한 주 정도는 좀 쉬었다가 가야지 좀 저도 체력을 회복을 하고 주말에 좀 정신적으로나 좀 이런 게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초부터 제가 지난주에 그 집회 마감을 할 때 이번 주에는 못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좀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모실 것 같아서. 근데 아까 박세름이 성령님이 말한 그 박씨 때문에 그 박씨 때문에 너무 미쳐버리는 거야. 와, 그 원래는 이제 저도 그 근홍님 그 공연을 이제 자주 보는 사람이고 또 벙커에서 또 하니까 그거는 꼭 참관을 해서 그거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좀 이렇게 뒤풀이 좀 쌓였다 스트레스 좀 풀고 뒤풀이도 하고 좀 노래도 좀 같이 뭐 떼창도 하고 막 그러려고 했었는데 시국이 너무 답답해서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네, 게시판에서도 그래서 정청래 형한테 연락했어. 아 참고로 이제 아 이거는 좀 떼내진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좀 늦었겠지만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청래 전 의원님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5시에 대한문에서 집결을 할 건데 아 거기서 격려사 말씀을 짧게 해봤자 그냥만 한 30분 얘기하겠죠? 짧게. 짧게. 짧으면 30분. 그런데 처음에는 죽돌 부편 데리고 가서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죽돌 부편은 죽었어 이제. 죽돌 어떻게. 부편도 같이 오실 거예요. 저는 제가 바라는 가장 좋은 그림은 죽돌 부표님하고 저기 정청래 전 의원하고 둘이서 30분 정도 토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서지는 않고 둘이서 저기 우유통 들고 가서 약간 조금 난상 만들어줘. 그러니까 둘이서 약간 말을 주고받는 형태로 30분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광화문으로 이동, 행진? 네, 광화문으로 같이 이동을 해서 그때 한 6시 본대회부터 지난주에는 못했었던 그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발언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때 거기 이제 같이 착석을 해서 등 쪽으로. 저 개인적으로 맨날 지금 매주 너랑 보고 있잖아. 아 우리 저기 집안 행사만 아니면은 내일은 진짜 같이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 아 그건 이제 개인의 일정은 개인의 일정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어쨌든 한 주 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진짜 한 3일 전만 해도 이렇게 흘러갈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시시각각 바뀌어요. 봄이 오는 줄 알았어. 봄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게시판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 조급한 게 느껴졌는데 저는 그 조급함을 좀 억누르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는데 와 정말 쫙 같다. 정말 정말 아, 역시 우리 성년님 정말 잣 같고 정말 정말 기분이 좋게 됨을 느꼈어요. 진짜. 아유 그래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근 근황은 아 그러니까 근황 어디까지 들었어? 우리 성님 근황 계속 안 듣고 있어 지금. 아니야 이렇게 추워서 힘들. 놓고서 제가 쭉 얘기하고 있어. 추워서 힘드시다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요? 네. 다른 건 없고 그냥 요새 그냥 저는 뭐 어디 떠나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계속 또 떠났다 와가지고 지금 오늘 그 얘기할 건데. 아니 저는 사실 뒤에 나올 거지만 거기 갔던 게. 그거를 조금 마음속에 품고 한 1년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그렇죠. 그 마음이 한 달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파산 났잖아요. 아 파산이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 자연스럽게 여행을 가는데 빚을 져요. 아 빚지고 가게 되는군요. 나도 그 얘기 뒤에 나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후기 말씀드렸고요. 아 최근 근황 말씀드렸고요. 아 이번에는 저희 그 파트 땅 5회 후기를 DK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후기 요정. 네. 예 파트 땅 후기 들어갑니다. 아 무서워. 요정이죠. 요정이에요 요정. 요정인데. 요정. 괴물 같은. 요정? 요정인데 괴수야. 예 먼저 벙커가 궁금하셨던 파란타일 심장님은 개발순회님의 답글을 보시고 벙커 타운기에 도전하시지만. 건물의 웅장함과 2층 창문의 묘령에 의만 목격하시고 돌아오셨다네요. 이게 박사 성녀님이 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 이제 딴지 저희 편집부의 여성분들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2차 타옴기는 벙커 구석구석 후벼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밤에 오셨대요? 낮에 오셨대요? 낮에. 아침에 낮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밤이면은 예. 굉장히 일찍. 김어준 총수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파마한 파마한 그렇게 시력이 안 좋으시려나. 아무튼 예 그리고 방송에서 저희가 법륜수님 발언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래요? 예 이 본인이 생각하는 법륜수님의 이야기는 과한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로 들으셨고 본인은 피해자분께 진실을 직시하고 가해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주제는 시간이 갈수록 여전히 생각할 여지가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동감. 예 그리고 개발수녀님은 벙커 스튜디오 천장 테드님이 고치신 건지 질문해 주셨어요. 그렇죠. 직원이 고쳐야죠. 네. 테드는 4분의 1만 고쳤는데. 네. 4분의 1만 고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테드님이 고치시고 여기 게시판에. 스튜디오에 그 도구를 놔두시고 네. 가셨다고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스튜디오도 고쳐져 있고. 네. 네. 그것도 챙겨주는 우리 성년님.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벙커팀의 이제 막내 직원분께서 고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네. 그래서 그 도구 꿀꺽 하시려고 했나 봐요. 어쨌든 수리는 잘 됐어요. 네. 네. 깔끔해졌어. 네. 네.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테드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테드님이 딴지 직원 아닌가요? 제가 주인이라는 나도 좀 나도 좀 헷갈려 좀. 그래. 구청소라고 듣는 거. 아이고. 예, 그래서 더불어 대마시원도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12월부터 아마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텐데 잘 되시길 정말 바래요. 예, 그리고 새로미 사장님은 팟빵 앱 말고 쓸만한 다른 앱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노나님이 팟캐스트 리퍼블릭을 추천해 주셨네요. 예. 이런 앱도 있구나. 나도 이건 몰라. 아 근데 이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저희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네. 청취하시는 분이 네. 게시판에 후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네. 근데 이제 팟빵 을 통해서 후원을 몇 분께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희 딴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팟캐스트는 그 팟빵을 통해서는 후원을 안 받기로 돼 있거든요. 아, 네. 네. 가옥거래는 지금 이미 후원금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환불 요청 전화해서 아. 해드리려고요. 네. 중간에 수수료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저기 얼마 이상 해야지 또 지금 맞아요. 다 받고 팟빵은 이렇게. 5만 원 이상 돼야 금액 인출이 가능하고 20% 수수료가 있고 근데 거기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거의 30% 떼는 걸로 돼. 저희 근데 지금 2만 5천 원 돼 있잖아요. 저희 팟빵에서 그 후원 안 받기를 설정을 할 수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어. 그게 다른 건 설정이 돼 있는데 아마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저희 2만 5천 원 주셨다. 저희 2만 5천 원. 우리 5만 원이 안 돼. 2만 5천 원 더 넣어주세요. 765-201-04-071-974 국민은행입니다. 네가 넣고 빼. 막상 넣으면은 겐추님 계좌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글로 들어오면. 제 계좌입니다. 제 실명을 알고 싶으시면 넣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주인 밤토란바 하이칼라님은 테드님이 밤토리 녹음할 때 논란에 대해서 이게 억지가 아닌 원큐 녹음이었고 밤토 엄마의 눈을 피해 음원 녹음하느라 얼마나 기회를 엿보며 노력을 했는데 이 내노를 할 때는 언제고 이 아동 착취라니 아동 착취라니 하시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하셨어요. 야. 야, 이게 전형적인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이죠. 자기는 학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야? 아 테드 깔라고 했는데 지금 밤토리 까야 되는 거야? 밤토리는 이뻐야 되지만 아빠는 까도 돼. 알았어. 야, 잠깐 그 야, 녹음해줬던 거 그 브릿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너무 귀여워. 엄청 귀여워. 팟캐스트 듣는다. 듣는다.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듣는당을 듣고 계십니다. 문주야 팟캐스트 듣는다. 듣는다. 귀여워. 듣는다. 밤토리보다 이게 아동 착취가 아니면 뭐야? 그것은 진짜 아동 학대입니다. 밤토리보다 아이고. 밤토리 아빠가 발음이 더 안 좋아. 밖에 듣당. 아, 이게 참 의견이 분분한데 네. 이거 언제 한번 두 분이서 사망 토론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네. 사망 토론. 밤토리 걸고 사망 토론. 근데 여기 그 후기에 보면 이치 님의 판단에 100% 동의한다고 해 줬는데 예. 이치가 뭐라고 판단했는데? 뭐라고 판단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테드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임님은 우화가 너무 좋으셨고 일상의 흥이 다 깨져버려서 자괴감을 느끼시고 닉네임을 구 라임에서 네오로 변경했다고 보여주셨어요. 그 뉴스 터지고 아침에 라임님을 게시판에 찾았거든요. 찾아가지고 라임님 이름이 지금 전국을 흔들고 있다고 하니까 막 우시더니 바로 이름 바꿨어. 구 라임이 현네오. 그래서 잘만 쓰던 이런 좋은 닉네임도 말이죠. 그 바꾸게 만드는 블랙홀. 그만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스터님은 촛불 집회 때 드드드 깃발에 동참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네스터님하고 새로미 사랑님 계속 나오시는 것 같던데 누군지 몰라. 네,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이분들이 보면은 항상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대널랩 방송에서 듣고 보신 영화 안경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글에 테드님이 영화도 팟캐스트에서 듣고 보는 이 팟캐 중독자라고 민망하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테드님은 DIY 수제 팟캐 제작자 아닌가요? 그러게 그만하게 난 팟캐도 두 개 하고 있고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슈스케도 나갔어. 거기 나가서는 우리 방송보다 말도 더 많이 했어. 아니, 그거는 진짜 신났더라. 아우 덕후 냄새가 얼마나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 집에 가게 생겼어. 정말 그 위기감을 느껴서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뻔했어. 나 정말 정말 진짜 많이 했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보다는 많이 했죠. 네. 네. 재밌었어. 말씀 잘해주셨어요. 아, 아닙니다. 너 그렇게 냄새나는 놈인지 몰라. 태도님의 새로운 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 그러게 덕후 냄새가 엄청 많이 났나 봐요. 그리고 독하기님은 파트장 멤버들이 완전체로 함께해서 기쁘셨고. 아 독하기님 진짜. 네. 어제와 오늘의 세상이 달라졌기를 바란다고 해주셨어요. 달라진 세상이 저희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독하기님. 맞아.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까만머리님은 중화권 전문 방송 팟캐스트 중화통신의 출연 소감을 알려주셨어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요. 나도 구독했어. 네, 구독했어요 저도. 그래서 출연을 하시면서 녹음할 때 고충도 알게 되셨고 역시 팟캐스트는 듣는 것이 더 쉽고 재밌다. 고로 현재 활동하시는 팟캐스트 제작자 진행자분들은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팟캐스트 유재석 성명님 팟캐스트의 유재석이야. 유재석. 아, 진짜 이게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동의입니다. 아, 성명님은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돼. 작가님. 아, 왜 그래요? 분량이 아, 대박이야. 딴지의 오프라 윈프리. 아, 감사합니다. 우리 까만머리님 파트단도 한번 녹음하러 놀러 오세요. 예. 맞아요. 그때 맞아. 누가 섭외됐다 그러지 않았어? 아 예,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그래서 덕분에 거. 중화통신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중화통신은 그러면은 그 중문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보니까 예, 그렇죠.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국 쪽으로? 중국 쪽 관련 노래나 영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는 방송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타샤 1님은 성년님, 아, 성년님, 성년님. 자 이제부터 빙의가 돼요. 누가 읽으시겠습니다. 어, 빙의해서 읽을 거 아니야. 저 성년님 아니, 직접 아니, 읽어줘. 아니 우리 그러니까 DK가 빙의해서, 성년님처럼 읽고 빙의해서 아, 읽어. 한번 해주세요. 궁금하다. 아 빙의는 아직 안 되는데. 이 나타샤 1님은 산티아고 휴가 전에 휴식회 진행자 오이시런님과 노급한 파일럿 올 어바웃 면을 파트단 게시판에 최초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거 너무 좋았어. 제가 오니가 소개할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500일의 썸머였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디 잘 되셔가지고 2회도 얼른 들으셨으면 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과연맨을 진행하셨던 김현진 작가님의 신작 소설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제목 좋아요. 이 느낌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되게 무섭다. 약간 그런 거랑 맞는 코드도 나와요. 사실 살짝. 아, 성현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제목을.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아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아 이게 맞네. 이거네 이거네. 이것이. 야 너는 공갈 아, 협박이야. 쟤는 이병헌이고. 넌 우병우고. 저기 최순실. 지금. 테드를 가르치면서 전실이라고. 아, 네, 우리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신작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성음을 듣자마자 네오님께서 광속으로 구매 응답을 해주셨어요. 놀랐어요. 네. 진짜 몇 번 안 걸렸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현진 작가님한테 저 한 권 영업했다고 해서. 저도 사겠습니다. 아, 네오님이 네오님의 행동력이 있어. 아, 대단하셔. 네, 대단하셔. 아, 역시 우리 쌀 화환 예전에 저기 하이피델리티에 보냈을 때 네. 그 자금의 거의 뭐 엄청나게 큰 부분을 우리 또 네오님이 네 사실. 네오님이 아, 항상 항상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말씀드리자면은 그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저도 어저께 아침에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 버스를 타고 갔어요 어저께. 그래서 버스 타면은 좀 돌아가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있는데 여기서까지 갔는데 한 시간이나 돌아가. 네 그리고 또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막혀가지고 아, 그렇게 걸렸는데 그 퇴근 동안 저 계속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남겨두고 이제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길 걸으면서 읽었어요. 너무 되게 네, 손에 뗄 수가 없는 네, 그런 거예요. 책 읽으면 그거 있어.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계속 사셨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에 엄청나게 공감을 하실 거고 읽는 동안은 사실 그 감정에 빠져들어서 조금 슬퍼질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어떠한 희망이 나옵니다. 남자들도 그 우리 한국에 사는 여성에 대한 입장에들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그럼요. 아,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챕터를 한번 훑어봤는데 챕터가 조금 좀 야해. 항상 챕터가 좀 야하세요. 챕터가 야했다고? 아, 네, 챕터 제목이 야했다고요? 조금 대드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좀 부끄러웠어요. 맨날 이렇게 책 읽고 다니더라고. 거기 앞에 딱 써있더라. 소라스 가이드라고. 지금 보니까 굵고 아름다운 거 거의 다 핥아서 조금 남았어. 아껴 먹고 있습니다. 역시 알겠어요. 예, 역시 새로운 계신도들은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샘넬루야. 샘넬루야. 예, 다음 데미션님은 테드님. 얘들 오늘 흥분했어. 그만 흥분해. 데미션님 평소보다 텐션이 높다. 좋다. 엄청 흥분했어. 자, 데미션님 들어갑니다. 데미션님은 테드님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면서 5회 방송은 파트땅의 유일한 미덕 이치님의 컴백만으로도 완성되었다며 맞습니다. 그럼요. 쩍한 후기 남겨주셨어요. 아, 동의합니다. 오늘 이치 한번 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DK도 오랜만에 나와서 더 좋았어요. 그치. 아, DK님이 쉬셨어요? 좀 쉬었어요. 예, 한 달 정도. 예. 치질 다 났어? 아직이야. 우리가 월간 방송인데. 아직도 아픈 데가 많아. 아, 그래? 아이고. 아, 어쩐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쇼파에 앉으시겠어요? 아니면 사무실에 들어와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신한 쇼파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이유가 있으셨구나. 아, 폭신해. 아, 그렇구나. 어쨌든 저 테드입니다. 예, 떼미션님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얘네 그 제가 그 검사 항목 중에 물론 저 정도 되는 나이가 되면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잔소리가 좀 올라오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항목에서 좀 그 주의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얘네들 보라고 그냥 올려놓은 거거든요. 니들 좀 보라고, 니들 나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렇게 올려놓은 건데 데미션님은 어디 병원에 실려가신 줄 알고 제가 실려간 줄 알고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갔으면 좋겠다. 미안. 너클님이랑 같이 2인용 침대. 아, 위험할 것 같아. 옆 병실로. 대대님은 어디가 터졌어요? 아무것도 안 터졌어요. 네, 다음 후기. 예, 다음은 우리 하야 민경춘님께서. 민캥춘입니다. 민캥춘님께서. 계속 본명만. 위험한 녀석. 근데 이게 진짜 고의가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발음이 돼. 아, 이게 저기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 그래, 기억하지 말자. 죽돌. 죽돌이. 죽돌이님도 자꾸 저보고 민경준님이라고. 굉장히 망했어 이번 생은. 아이고, 아무튼 하야 민캥춘님은 촛불 집회에서 쓰라며 SOD 디자인 깃발을 기부해 아이고, 주셨어요. 되게 디자인 이쁘게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 댓글로 우리 성현님이 깃발 드리겠다고. 아, 여기 댓글이 아니구나. 페북. 예.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걸 누가 놔두고 가셔서. 깃대를 그 탱가 모양으로 딱 해야 되는데. 수집에 오신 건 아니고. 제가 그걸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 맞아, 테드도 아니고. 안 쓰면 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다 안 났잖아. 그래서 우리 민캥춘님의 그 뜨거운 마음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깃발 아 네가 그냥 인쇄해서 가지고 와라. 아유, 아유 우리 높으신 분께서 밑으로 추락하는 순간 들고 나가고 싶어요.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야, 그날은 진짜 파티가 벌어질 거야. 예. 못 찾아요 뭐. 테드가 자꾸 지금 아래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 쟤 또 왜 저러는지 몰라. 비아그라 반응도 안 되는구나. 노트북을 충전이 안 되고 있어서. 돼요 어? 지금? 안 돼요. 여기 꽂아요. 아 지금 뭐 돼요? 꽂아요? 지금 아야, 아래쪽을 보고 지금. 지금 꽂는 걸 바텀에서 탑으로 이렇게 올렸네요. 그래도 오늘 좀 특이한 게 얼굴이 안 빨개지네. 성객님 있다고 참네. 되게 아니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자끼리 있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제 취향이 아까 말했듯이 제 취향이. 아 이해가 되네요. 오케이 했으니까 오케이 스카이님은 파트 땅에서 하나 언니 동화 나라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 진행자 모임하면 회식도 하는 건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진행자 하지요. 모임하면? 원래는 10월 정도, 11월 정도에 저희 워크샵 가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요? 세종으로. 세종으로.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방송을 쉬었으니까. 단톡방에서 다 얘기했어. 단톡방에서 다 워크샵 겸으로 해서 세종에서 이제 박은 아니고 어디 좀 이렇게 그 얘가 소개해주는 뭐 이렇게 그 가든 같은 데를 가든지 아니면 얘가 뭐 해주는 안주를 하나 먹든지. 내가 해주는 건 먹으면 좋지. 무박으로 가서 무박으로 가서 밥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야외 녹음 짧게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11월 일정을 어느 그 씨발년이 다 망쳐놔가지고. 오 제가 욕을 해. 와 욕을 해. 보통 저렇게 플레이를 하지. 주말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세종으로 지금 못 갔어요. 우리도 안데이처럼 별장 파티 할 뻔했는데 안 됐다. 내년에 따뜻한 봄이 오면은 꼭 세종으로 한번 가서 네, 워크숍을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오케이 스카님. 네. 올해는 안타깝지만 내년 따뜻한 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 봄이 오면 우리 성현님 모르실 거야. 오케이 스카이님이 하나 언니 동아나라 여기 남편이신데 하나 언니 이분이 네. TV 유치원 하나 둘 셋 거기 진짜 하나 언니의 남편이시거든요. 아 저 안 그래도 최근에 팟캐스트 그냥 훑어보다가 이 팟캐스트 명칭은 봤거든요. 아 신기하네요. 우리 저기 파트땅 게시판 회원이십니다. 파트땅 클럽. 우와 하나 언니. 하나 언니. 네. 우리들의 하나 언니가 결혼했다니. 아 그러니까 아우 진짜 오케이. 이 방송은 가업 걸 듣고 난 다음에 들어야 돼요. 정말 미워. 정화 같대. 아 진짜? 어 진짜. 야 그리고 다음 배터진요. 아 잠깐만. 예, 예. 오케이 스카이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든 그 전국이 마무리가 될 거잖아요. 전국이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따로 번개나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어떻게든 파트땅에서 하든 저기 뭐 게시판에서 하든 벙커에서 번개를 하든 어디선가 오케이. 하든 네. 한번 합시다. 네, 꼭 꼭 내려오길 바라면서 그날 내려오는 날에는 이제 그래, 파티를 하는 걸로. 네, 파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뭐 다 같이 모여서 야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잡히면은 네. 같이 한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배터진요 타이모리 하트 별님은 팟캐스트 백반토론 RSS 주소가 바뀌어서 헤매는 분들이 없도록 바뀐 주소를 공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TN님은 XSFM에서 새 팟캐스트 퍼펙트 25 잉글리시를 소개해 주셨어요. 또 1위 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봤는데 그냥 좀 쉽게 돼 있더라고요. 네. 몇 분 들을만해요 이 팟캐스트. 길이가 몇 분 정도? 30분 네. 짧아. 짧게. 짧네. 오케이. 그리고 아이자라 슈트라님은 요즘 자게 가는 게 무섭다고 하시면서 공동의적을 앞에 두고 우리끼리 다시 싸워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드셨다고 하시네요. 이거 진짜 예리한 이야기이신가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글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개개인의 생각은 보면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지만은 부디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까지 보는 자게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진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봅시다. 마지막 파트땅 캠핑 덕후 테드님은 슈퍼이스타키 80화에 출연했다가 감금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감금이란요? 그 당시 마음의 소리 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게시판에서 뭐라고 아, 하셨죠? 야 좀 날 좀 내버려 집에 좀 가자. 그리고 한참 얘기했는데 자 또 마지막에 하실 말씀을 뭐 하냐고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저도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 말씀 이런 거 요 부분만 따서 요만 따서 우리 하마자님한테 어쨌든 아이고 그래서 아니 근데 덕후 아닌 척하더니 테드님 방송에서 캠핑과 더불어 자신이 고름성애자임을 인증해 주셨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방송 얘기하다 보니까 유튜브 얘기가 나오는데 오, 네. 진짜 취향도 정말 독특해. 제가 봤던 그 경험을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S예요 M이에요. M이죠 M. 아 저는 S예요 S예요. 저는 확실히 S입니다. 내가 팔다리에 지방종이 많은데. 아 직접 째봐. 아 아니 그 약간 그런 그 카타르시스 방송은 이치도 봤다고 했어요. 보고 얘기했던 거야 뭐. 봤지만 즐긴다고 하진 않았지. 아 나도 즐기진 않아요. 나는 그냥 그 자연 그거 있잖아 집 짓는 거 그런 아, 것도 손으로 좋아해요. 짜는 거? 아니, 아니 방송에서만 그럼 그렇게 하고 말지 왜 또 귀집하는 영상을 또 올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와. 내가 봤던 영상은 되게 이렇게 혐오스럽지 않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링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찾겠는 거야. 나머지 영상은 미국 한맹맹입니다. 개다. 너무 징그러워서 차마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덜 혐오스러운 영상을 하나 찾아서 올린 게 귀지제거 영상이었어요. 안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레퍼런스를 올리고 싶었어요. 그냥 게시판에. 아니 하지만 테드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우리는 그로테스크한 그런 취향도 존중합니다. 아니 저는 맞아, 그런 취향 없어요. 네, 존중해요. 제가 애쓰긴 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M이라고요? 사퇴하세요. 어쨌든 덕후 냄새를 많이 풍겼습니다. 아, 네, 네. 그 방송 듣고 나니까 나중에 혹시나 테드님이랑 같이 캠핑 갈 게 생기면은 삼겹살 말고 실시간 GPS를 내 몸에 심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들었는데 테드님이랑 같이 그렇게 하면은 네. GPS 하나는 부산으로 갈 거 하나는 대구로 갈 거 만약에 잘라가지고 그러지 마. 예 그리고 팟빵 후기 팟빵 후기에서 아 이게 오늘 진짜 내가 신경 많이 쓴 부분인데 아 이거 씨 너무 길어 아 짧게 아 좀 들어가자 아 발저련님께서 죽돌님 인터뷰 들으러 왔는데 일배용으로 알려진 뭐뭐다 이기야 멘트를 진행자 분들이 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여기 왜 일배 냄새가 풍기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하셨어요. 기존 방송에서 저희 진행자들이 그 멘트를 쓴 적이 있어요. 1회 1부하고 4회 2부에서 사용했었는데요. 몇 군데 더 있어요? 딴 데도 있긴 해요. 예, 또 몇 군데 더 있을 수도 네, 몰라요. 있어요. 근데 이제 팟빵 게시판에서 밝힌 거와 같이 저희는 패러디와 풍자의 의미로 그 멘트를 사용했는데 그렇지만 발저련님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 걸 보면 저희의 전달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반증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1배 이기야가 1배 용어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전혀 몰랐고 분명히 DK는 그냥 저기 주성이 따라한 거야. 박주성이 따라한 거야. 맞아요. 아 자꾸 주성이라고 하지 말고 빡가능 따라한 겁니다. 빡가능 아까 맥주 한 병 가지고 왔어. 야, 너 동생이 형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도 돼? 형. 형이라고 불러야지. 어, 형. 응? 어, 그렇지. 예, 그래서 다 자를 거야, 다 자를 거야. 예, 그래서 부디 더 이상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진행자들 모두 일베 성향도 아니고 일베도 아님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불편하셨을 마음에 사과드리고요. 어, 오늘부로 파트땅에서 이기아 멘트는 퇴진시킬 거고요. 향후에 저희 진행자들이 간혹 청취자분들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실생활에서 그런 어휘를 쓰지도 않고 내면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구나. 예. 나는 이기아가 일베 용어인지도 몰랐어. 그래. 다만 메타 팟캐스트 방송이다 보니 다양한 팟캐스트 방송을 풍자 패러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테니까요.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언제든 마음에 안 드시는 방송이 릴리즈 됐을 때는 가열찬 비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트땅은 비판은 겸허하게, 은폐는 뿌리 뽑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여기 은폐까지 있어요. 우리가 파파이스 같은 거야? 이 후기를 후기에 대한 너의 멘트를 들으면서 예. 너 진짜 홀장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있잖아, 그 예전에 막 게임할 때 캐릭터 선택할 때 이렇게 누르면 하얘지고 하는 청춘아, 좀 가까이서 얘기해. 어. 가까이서 얘기해. 가까이서. 편집하기 힘들게. 그 있잖아, 캐릭터 어. 얼굴 하얘졌다, 빨개 저기 뭐 까매졌다 이렇게 누르면 바뀌는 거. 심즈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그 홀짝 어, 블랙 버전. 나도 처음에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한 번은 해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DK님이 마음이 열려요. 네, 그래서 야 우리가 후기를 이렇게 길게 안 가는데 그러니까 성녀님 계시니까 엄청 길게. 근데 어저께 새벽에 제가 또 그분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다가 그 일베 들어가 보니까 지금 계속 사이트 뭐 공격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일베가? 네. 어 진짜? 지금도 안 들어가시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 야. 네. 어쨌든 그것도 새로운 소식이네. 네. 몰랐어. 어쨌든 예. 근데 비판 글 올라오면은 마음이 다치긴 하지만 비판이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그쵸. 거니까 아, 나 기분 좋던데 그 일단 갑자기 이제 성녀님한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이제 직접 진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좋아요. 왜냐면은 그리고 나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근데 좋은데 근데 솔직히 욱하는 마음이 없어요? 욱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나? 욱하는 거는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지적할 때? 하실 때? 글을 올리시면은 조금 욱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좀 한 지 좀 됐잖아요 기간이 그렇지 팟캐스트 유지했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판글이 되려 조금 좋기도 해요 그게 없으면은 아예 그냥 언급조차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발재료님 글을 보고서 좀 생각도 많이 했지만은 와 AS들이다 막 그러면서 좀 기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비판이 들어오면은 예. 좀 욱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좀 생각이 복잡해지죠. 네. 맞아요. 사람 심리가 왜 그냥 내가 아 그렇구나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왜 아니야 싶을 때는 글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 좀 비판 글에 좀 겸허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역시 좀 맞아. 무디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무디게 할 필요는 있어요. 특히 이제 근홍이 형 같은 경우 마음속에 있는 게 나왔어. 아니 근홍이 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하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좀 의외로 겉으로 보는 것보다 의외로 멘탈이 그런 그 상처를 약해.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게 짜증이 나서 막 거기 비판글 닿는 사람하고 막 한 판 싸우고 싶어 진짜 박터지게 싸우고 싶어. 근데 좀 진짜로 강한 음악이나 강하게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내면이 여리시더라고요. 아, 약간 저 생긴 건 봐 짐승이잖아. DK. 나한테는 안 그러네. 다행이다. 넌 곰이고 그냥. 그래서 짐승이랑 테드예요? 짐승이랑 곰이 뭐가 달라? 아, 좀 다르지. 모야산다님께서. 5회 3부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너클볼로 편에 무려 1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훌륭하시다. 만세! 만세! 제 5만 원이 아직 2만 5천 원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피 끝친다. 피 끝쳐라. 아, 어쨌든 야. 어쨌든 무야 산다님 이렇게 금전적으로 후원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 그러게요. 저도 이제 한 번밖에 못 배웠는데. 우리 형님. 네, 뵙고 싶네요 또. 우리 형님 네. 진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방송 후기 당첨자는 아 정말 이번에 선발하기가 힘들고 치열했는데요. 아우 그렇네. 이게 마음에 드는 후기가 너무 많았어요. 정리하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뽑으면 팟캐스트 녹음의 고통과 희열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까만머리님과 좋은 AS 가열창에 남겨주신 아 발자려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 연말에 따뜻한 꽃씨 작곡밥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꽃이 작곡 드시면 발이 안 저릴 거예요. 아 발자려님은 아. 첫 번째 꽃이 작곡에 때도 당첨됐었는데 연락을 안 주셨어요. 네 야, 맞아요. 진짜 연락 꼭 주세요. 어, 선물 드리고 싶으니까. 네. 정말 이번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ddampod@gmail.com 딴팟@gmail.com으로 성함, 닉네임,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석양이 지는 벙커에서 후기 읽어주는 호스트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기 왜 이렇게 길어? 아니, 후기 너무 길어. 한 40분 됐죠? 후기 네. 받는 당. 어, 정확해. 하나의 후기도 놓치지 않는다. 네, 팟캐스트 듣는 당은 꽃이 작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사온의 집은 오늘도 식탁이 시끄럽습니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놈의 시키. 밥 안 먹고 맨날 햄버거랑 피자만 먹어서 돼지 같다고 츠보미가 너 싫대. 싫어 싫어 밥 안 먹어. 이 츠보미 오라질려나. 츠보미네 집 식탁은 오늘도 오순도순합니다. 아빠가 해준 밥을 먹으면 뱃속에서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 에휴 애들 밥 먹이기 너무 힘들어요. 옆집 만순에는 애가 잡곡밥 먹고 반에서 1등도 하고 키도 쑥쑥 큰다는데 싫다고 해도 이따가 마트에서 잡곡이나 사서 억지로 먹여봐야겠어요. 잠깐! 이것저것 섞여있는 마트 잡곡 여러가지 많이만 섞어 먹으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 체육동영상학과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3-4가지 잡곡을 쌀과 4:1 비율로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전문가의 말이니 믿어도 되겠죠. 킬로그램에 25,000원, 한 가마니에 200만원이나 하는 홍국쌀이 포함된 앰푸드 꽃씨 잡곡. 밥 위엔 꽃씨를, 어머니 얼굴엔 웃음꽃을. 그럼 아빠 꽃은? 꽃씨 잡곡. 뭐야? 야, 무시 먹으면 어떡해. 그게 뭐야? 이쁘자, 꽃씨 잡곡? 야, 그러면 뭐? 아 꽃이 꽃이 작곡 이러냐? 아, 이럴 수 없잖아. 꽃이 작곡 광고 음원을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 그 전에 후기를 남겨주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파란타일 심장님이 그 댓글을 남기신 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뭐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진 않으셨는데 동거인에서 동거인께서 거식증이 있으신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부인 맞나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 그 원래 거식증이 있으셔서 반찬을 이렇게 잘 식사를 잘 안 하신대요. 근데 꽃이 작곡으로 밥을 한번 해드렸는데 반찬 안 드시고 이제 밥을 엄청 잘 드셔서 막 엉엉 울었다고. 근데 그거를 댓글을 보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의 그 댓글 놀이 파타시님하고 같이 많이 하는데 아, 이 댓글 요정. 파케요정. 이분이 되게 가정적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어, 집안 살림도 거의 다 하시고 아, 너하고 같은 사람이. 아 그렇지 나도 그렇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꽃 작곡을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은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확실히. 확실히 맛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잘 드셔서 뭐 우셨다고 하니까 좀 울컥. 좋네요. 그래서 지금 또 여기 기절광풍 요 대표님이 저한테. 그 요청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노란 리본을 한 500개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한 1,000개를 보내드렸거든요. 야. 그리고 하나 또 보낸 거 있잖아. 파트당 스티커를 하나 보내요. 저의 악성 재고. 붙일 데가 없어. 여기도 붙일 때마다 자꾸 떼. 어 진짜 막 붙여놨는데 다 뗐어. 막 붙여놨는데 다 뗐어. 저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 잘했는지. 어쨌든 그 악성 재고. 쓰레기만 치우면서. 악성 재고 스티커를 500개를 같이 던져버려가지고 아마 그것들이 딴 게에서 아마 주문이 들어오면 딴 데서 말고 딴 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 같이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리본도 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꽃이 작곡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후기에서 네오님하고 떼미션님도 후기 올리셨거든요. 네. 아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후기. 내가 이러려고 후기 남겼나 만족감 들어 이런 훌륭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꽃이 작곡은 정말 맛있어. 네, 맛있어요. 맛있어. 많이 드세요. 슝. 슝. 뿅. 네, 요즘 뭐든 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들었던 에피소드나 최근 눈에 띄었던 팟캐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방송은 네, 요즘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아가지고 아, 혹시 코미디 방송 중에 가업거래 비교될 만한 병신 방송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아, 그런 게 있냐? 혹시나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병신이나 뭐 이렇게 찾은 거야? 아니 아니 그냥 혹시 아, 코미디 약간, 카테고리로? 코미디 카테고리로 병맛이 나는 방송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릴리즈 되고 있는 방송은 아닌데 병술의 병수고라고 해서 뭐 완전 가업거리네 제목은. 아, 그 병신 방송을 아예 자청하는 여대생 3명이 진행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텐션이 높진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여대생들이 얘기하는데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있어요 3명이. 경상도 사투리가 있는데 대신에 텐션이 높진 않아서 약간 루즈한 맛은 있는데 충분히 방송 내용은 병신스러워요. 여대생들의 그러니까 병신? 포인트가 여대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병신이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혐이구나 여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혐이구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대생 세 명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 들어봤어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테드님 이 방송을 선택한 이유는 아니요. 분명 여대생 세 명 때문에. 아니에요. 여대생 그치. 검색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꾸 오디오 겹치게 하지 마시고. 젠메이트 키고 크롬 들어가서 젠메이트 키고 아니에요. 여대생 치고 그다음에 텀블러 치면은 나오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증거가 있어. 난 정황 증거가 있다고. 증거? 예전에 요즘 뭐든 나 소개할 때 여대생 다섯 분이 하는 영화 팟캐스트 있었거든요. 오늘 뭐든 나. 그때 태드님 분명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 녹음을 관두고 글로 뛰어가겠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녹음에 조금 녹음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호스팅 비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길래 아, 네. 우리가 가서 도와줄까 그런 얘기였어요. 아니, 저 눈을 봐, 눈을 봐, 눈을 봐. 아니, 도와줄까? 아니 근데 포항이라고 해서 아그 접었잖아요. 제가 간다고 안 했잖아요. 포항이라고서. 내가 포항 얘기 안 했으면 갔다니까. 그러면. 아, 그런가? 그랬을까요? 나는. 아니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다길래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철컹철컹. 야 근데 여기 나온 여대생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아 그냥 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렇게 그런 그 자기 적어놓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코너만 살짝 말씀드리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주제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하기 어렵다는 거를 스스로 잘 알고 있어서 가벼운 토크를 하거든요. 근데 코너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영또라고 그래서 영또가 영국이 또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병신 같은 연구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영국의 무슨 대학에서 그 연구를 했는데 여자들은 뭐 나르시즘의 남자들을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크를 하는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어 나는 햄릿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소한 그 게시판에 가끔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그 평생 탕수육 먹기 아니면은 뭐 저기 누구야 김희선이랑 1분 데이트 뭐 그 김희선이랑 하루 데이트하기 뭐 이런 거 약간 그 진짜 좀 그런 주제네. 재밌는 주제네. 5화에 올라왔던 게 뭐냐면은 그 상대 여행 메이트를 골라야 되는데 한 명은 다 준비해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은 대신에 그 친구의 일정을 다 맞춰줘야 돼요. 스파르타식의 그 여행 메이트가 있고 대신에 같이 있으면 엄청 웃기고 즐거운데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오는 친구. 그런 둘 중에 하나 중에 선택하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뭐 약간 그런 식의 그 나는 햄릿이다 그 고민을 하는 코너가 있고 옛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옛날 얘기들 뭐 아침에 디즈니 만화동산 보던 얘기들. 코너들이 꽤 뭐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네. 네, 생각보다는 첫 해부터 짜임새 있고요. 뭐 개삼득 고민을 많이 했나 보다. 생활 속의 꿀팁 뭐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텐션은 높지 않아요. 근데 그 사투리 섞인 내용이고 여대생의 내용. 아, 네. 그리고 여자들이 여자들이 여자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여성 위주의 약간 얘기도 있어요. 페미니즘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이를테면 그 올해 초반에 뭐 장동민 개그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뭐 그런 건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널 딱히 이렇게 딱 고정된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면은 그냥 들으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텐션이 높지 않으니까 가볍게 좀 들을 수 있고 지금 13개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근데 마지막 업데이트가 올해 1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쉬고 계신 건 있는데 테드야 편집해 주러 가. 가산 팟빵에서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사정권이네. 어쨌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다음 달엔 또 테드님이 어떤 여대생 나오는 팟캐스트를 들고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방학했잖아 이제. 제 취향이 남자가 아니고 여대생이었구나. 남자를 가장해가지고 다 좋아. 잠깐만 끊고. 잠깐 녹음을 중단했는데요. 왜 중단했냐면 저희 오늘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이치님이 야 말하지 말랬잖아. 코러스 넣으러 왔어. 너 왜 나의 네. 컨셉 무시해. 프로 리액션 너 이치님이 방송에 중간에 인사라도 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안녕하세요. 크게 안녕하세요. 네 이치님이 왔습니다. 박수. 야 맨날 아저씨들만 가득하던 이 방에 지금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두 분이나 있어. 그러니까 야 하나 거지야 지금 뭐 먹느라 정신없고 쟤 지금 뭐하니?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네 요즘 뭐든 나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이비 슝. 사실은 오늘 독일 언니들 소개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한번 아이튠즈 차트를 확 올라갔던 게 있었어요. 그거 재밌긴 한데 요즘 시국에 맞게 그거는 다음 달에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벙커원 특강 중에서 강원국 교수님 강연 그거 좀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분 많이 아실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연설 행정관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연설 비서관으로 총 8년간 일하셨던 분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분 없죠. 두 대통령을 이어가면서 연설을 쓰신 분이에요. 네. 순실이 연설문 만졌다고 했을 때 그때 전국구하고 파파이스 나와서 이제 네. 거기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이 그때 요 강연은 벙커원 강연은 못다한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 두 방송에서는 좀 공식적이고 희사 이슈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아닌 그 사람됨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자기 에피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푼 것들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원래 못 하신대요. 원래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발표하라고 했을 때 너무 떨리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외워서 천장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할 정도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웃깁니다. 이분이. 아 그래요? 진짜 웃깁니다. 진짜 재밌던데. 상상이 안 되네. 말을 진짜 어눌하게 하시는데 웃겨요. 맞아요. 네. 그 어눌함이 웃긴 거예요. 어눌함도 웃긴데 컨텐츠도 웃겨요. 이분은 말을 잘할 걸 타고난 사람인데 자기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치고 있었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에피소드 얘기해 주시면 뭐 낮술을 하다가 낮술을 한참 만취해가지고 구슬 받으러 갔던 일, 잘못 써가지고 졸라 깨졌던 일로 나가라 했던 일, 뭐 저는 뭐 고등학교 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뭐 대통령 앞에 이야기했던 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마당에서 축구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모르고 거기 김대중 대통령이 그 2002 월드컵 때 선수들 사인 다 받은 축구공 들고 와서 야 이걸로 축구하자고 뭐 했던 거 해가지고 뭐 재밌는 거 하여튼 막 이야기하세요. 뭐 그런 거 들으니까 향수도 느껴지고 뭐 감탄도 느껴지고 두 번 돌려들었는데도 그 뭐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거는 정말 추천합니다. 네, 이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 마사오님께서 갑자기 또 오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안 어울리는데? 죽돌림 보러 왔나 싶어서 무슨 일 있으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러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오님이 이걸 들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글 쓰는 사람이면은 이런 것 좀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에요? 버스에다가 어쨌든 어쨌든 그분이 그 이 강연에서 대통령의 실력,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가 저는 좀 와닿는 게 그게 답을 하는 게 첫 번째 대통령이 갖춰야 되는 실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은 답을 하는 직업이다. 그 답을 통해서 국정이 돌아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좀 그렇지 않 그렇다 보니까 진짜로 정말 그 이 동네 사회는 그래요. 답을 어떻게 뭔가를 이슈가 있을 때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의미 없는 말들도 계속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자가 발전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런데 지금 그 인간 어떻습니까? 질문 안 받잖아요. 이 중요한 시국에도 지 말만 하고 튀고.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망가시는지 이 흉내를 내가 해야 되나? 그 저기 성녀님 한번 해보시죠. 대면 보고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는 했었고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 갈수록 싱크율. 어제는 또 서문시장 가가지고 10분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하고 차비 아까워.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 분통만 터지게 하고 사진 찍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벙커원 특강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강호 교수님 편은 꼭 한번 챙겨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구 114화 네. 파파이스 118화 이어들 그거 듣고 이어들으면 더 좋고요. 그거 아니라도 이것만 들어도 좋아요. 진짜 이거는 강력 추천합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기였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DK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지금 경춘이는 빡가능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빡가능이는 저는 사람입니다. 빡가능이는 15분 전에 대본을 썼는데 경춘이는 지금 방송을 하면서 녹음하면서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뭐 뭔가 했어. 이걸? 자, DK 하자. 네, 시간을 벌어줄게. 자, 예, 저는 DK입니다. 압니다. 아,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이, 뭐 있어요. 아, 선생님 최고야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저는 톡톡 영화 만담이라는 팟캐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방송은 영화 부산행 있잖아요. 네. 이게 한참 흥행할 때 이 연상원 감독님 나오신 팟캐스트 없나 하고서 찾아보던 중에 발견한 팟캐스트인데요. 진행자분들이 현업에 계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독립 영화 제작자, 감독, 프로듀서이셔서 아, 전부 다 현업? 그렇죠. 전부 다 현업. 그래서 영화계 직간접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관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나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현업에 있으셔서 그거를 이렇게 안 잊어먹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요새 유행한 명작 영화 재개봉 마케팅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500일의 썸머, 이터널 션샤인, 노트북, 본 얼티메이터. 아, 본 얼티메이터도 재개봉했구나. 예, 다 명작이죠. 몰랐네. 예, 그건 진짜 재밌는데. 나도 이거 다시 재개봉하면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물론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이긴 한데 덕분에 신작 독립 영화는 개봉가를 뺏기는 현실이라는 맞네. 거죠. 맞네. 아, 이건 진짜 그렇겠다. 이게 원래는 기획 영화라 그래가지고 재개봉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새 저도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극장 갈 때 엘리베이터에 재개봉 영화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수익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지 않았고 아트시네마 같은 데서만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 요즘에 수익성이 나가기 시작하는 건가?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쪽 멀티플렉스 쪽에서 이게 왜 수익성이 있냐면 재개봉 시장은 일단 돈이 적게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 제작비 안 들어가고 이미 검증됐고. 그렇지. 예. 근데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큰 손해 안 본다는 계산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좀 순수한 마음을 상술로 이용하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다양성 영화, 기획성 영화라고 홍보를 하는데 결국에는 멀티플렉스 배만 불려주고 실제로는 한국 영화가 다양한 소재로 다양하게 제작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이 방송을 듣고 나니까 좀 듣더라고요. 아,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겠다. 근데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현재 이 재개봉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현업자들은 살아있는 재갈량하고 싸우는 느낌이다. 이 삼국지에 보면 죽은 재갈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죽은 제갈량이 전쟁을 이기잖아. 죽은 제갈량이 사마이를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심지어 죽은 것도 아니야. 살아있는 제갈량이랑 싸우는 느낌을 받는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영진이에서 좀 정책적 문제로 빨리 해결이 좀 절실하다고 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이슈를 저는 선악으로 꼭 구분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극장에 갈 때도 상반된 정보를 다 알고 국장에 가자는 취지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방송에서는 그 외에도 뭐 중국 자본의 헐리우드 쇼핑 요즘 현상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하고 차은택 한국 영화들의 헬조선 장르화 이슈들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고 그런 감독님들이나 배우분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톡톡 영화 만담 전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우리 DK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건 진짜 괜찮은데 근데 궁금한 거 있는 게 예. 중국 자본 헐리우드 쇼핑이 뭐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 자본이 헐리우드를 쇼핑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모든 영화에 일본 컨텐츠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 그런 거 말하는 그러니까 건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미국에 소리가 상관없이 PPL 비슷하게. 그러니까 PPL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우리 소니 영화 보면 파라마운트 뜨잖아요. 로고가 처음에 뜨잖아요. 영화 시작할 때 그게 원래는 그게 소니 게 아니었다고요. 아 옛날에 산 거죠. 그 일본 문화 한참 경제 좋을 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 보면은 다 일본풍이잖아. 일본풍이고 뭐 로봇캅 3 같은 것도 일본풍이고 배경이 일본이고. 예, 그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그 헐리우드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가 그 영화에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중국이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번에 중국이 온 거죠. 예. 맞아요. 그때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이언맨 3였나? 그게 네. 제작이 중국으로 적혀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중국 자본이 비단 영화계뿐만 아니라 패션계에도 보면은 그래서 모델들 보면은 중국인 모델들이 하나둘씩 꼭 끼어져 있거든요. 아. 왜냐면은 중국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대단하다. 다 커져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전방위적이라는 게 맞는 말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이제 좀 유명한 거 알리바바 그쪽이잖아요 영화 쪽에서도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잊어먹고 그냥 소비한다는 마음으로만 가서 그냥 오늘도 즐겁게 보자 이런 마음만 있는데 거기 청와대 예. 닭은 이런 거에 잠식 당하기 싫어서 사드를 해가지고 아니 그냥 아니죠, 절단을 아니죠. 절단을 내버린 건가 아니 그쪽은 그쪽은 저기 그거 아니고 말을 해봐. 닭이라고 말을 해봐. 할 수 있어. 닭이라고 해봐. 그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만들고 차한테 해가지고 전방위를 했잖아. 네. 하여튼 그건 진짜 더 말을 안 되고. 알겠어. 근데 차한테 하니까 갑자기 어저께 읽은 기사가 생각나는데 예. 왜 문화예술계 쪽에 창업하시는 분들 요새 많잖아요. 젊은 예. 분들. 예. 근데 여기에 있는 자금이 지금 투자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사무실 같은 것도 그런 투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차은택 사건 때문에 거기에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길바닥에 내쫓길 수도 있고 내년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불안하다 맞아요.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IT 쪽에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센터 들어갔어요. 창조경제센터가 여러 개 전국에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터지면서 지금 방 빼라고 올 연말까지 해서 빨리 방 빼라고 그래서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네. 창조경제 계속 전화 오거든요. 아 그래요? 뭘 하자고 뭘 해라고 오다가 얼마 전부터 전화가 옵니다. 방 빼야 돼. 알고 있거든. 예, 그래서 이 방송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부산행의 연상원 감독님 말고도 최악의 하루의 김정관 감독님이나 예, 이분이 여배우들 예쁘게 찍어주는 걸 유명하신 감독님이죠. 예, 그리고 검은 사제들에서 영주무당 역을 하신 정아담 배우도 나오세요. 아. 그 검은 사제들을 보면 소 머리 이렇게 네. 입어 쓰고 그 나오는 장면 있죠. 게스트로 나오는 거 아니면 진행자로 나오는 거야? 게스트? 조연으로. 아, 그래요? 네, 조연으로 나오신 분 있는데 메이저에서는 이분들 만나실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이거 팟캐스트 진행자로 나오셔 아니면 게스트로 나오시는 거야, 이분들은? 게스트로. 예. 예. 그래서 퀘스트. 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DK가 추천해 주는 거는 진짜 괜찮은 그러니까 것들이 많아. 되게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레포트 잘 봤어요. 네 그럼 아이고 털기요. 경춘님 준비 되셨어요? 아저 그냥 뭐 준비될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뭐야, 한 거지요 뭐. 뭐 그동안 어? 지금 한 줄 썼어 한 줄. 여덟 글자 썼냐? 그것도 못 하놨어요. 귀찮아가지고 하다가요. 네, 경춘님 요즘 뭐 들었습니까? 저 뭐 요즘에 테드님 잔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렇지 매일 듣지 그리고 우리 키치하이커 김치하이커 네, 김치하이커 김치가 된 거야 어느새? 여기서 키치하이커 저기 성녀님도 한번 들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 되게 잘하시던데요 부끄러워요 노래하시는 거 들었는데 노래를 했다고요 제가? 기타 치면서 하시는 거 맞죠? 그냥 이치노 곡이 나왔어? 어? 이치노 곡이 나 아닌데? 나왔어? 라이브로 부르잖아 라이브로 아무튼 이치님은 아니신 어떤 여성분께서 네, 거기서 맞아. 노래를 하시는데 테드가 아닌 어떤 사람이 기타도 치고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제목도 되게 잘 지었어요 오, 센스 있어요 시아버지를 탐닉하는 김치하이커? 가요? 나 소세지 하나 맛있잖아. 나 그거 할래. 아, 여기 진짜 여기 붙여놨는데 여기 아까 여기 빅 소세지라고. 저는 아이 뭐 여러분 이런 방송 들어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방송을 들으니까? 이런 방송 어떤 방송입니까? 들으니까 또 이 시기 그런 대로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나는 뭐 아유 방송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깥에 칼 세이거 아 필요 없어요 칼 세이거 한 달째야 지금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지금 석 달째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예, 휴강도 안 하나 봐요 예. 저는 한 달 동안 올 어바웃맨만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이가 없다. 왜냐면 제가 한 2주 전에 올렸는데 한 달 동안 들으셨구나. 아, 제가 그 해킹해서 들었어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알리바바 아까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 계신 성녀님이랑 그리고 또 오이시러님이랑 네. 같이 파일럿으로 이렇게 했다고 네, 맞아요. 들었다 했는데요. 정말 좋았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1화에서 다른 영화 제목이 뭡니까? 아, 그거요? 그게 뭐였지? 정답! 정답! 안경? 네, 쫓아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성현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남자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아...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네. 어떤 컨텐츠에 나오는 캐릭터 얘기를 하려고 캐릭터에 그랬는데. 캐릭터에 대한 얘기. 남자, 캐릭터. All about 남자. 남자가 아니라 캐릭터. 캐릭터에 네.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맨. 맞아요. 사람들. 네. 네 맞아요. 그런 거죠. 잘 아드세요? 네. 남자 얘기를 약간 기대했는데. 남자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계속 한 30번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내용을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음성만 들었어요. 아, 이걸 듣고 암이 나왔습니다. 아, 암이 있었구나. 저희한테 옮겨올 것 같아요, 왠지. 아, 난 쟤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 저도 하나 소개해도 돼요? 네. 아, 네, 네. 아 갑자기 네. 생각난 건데. 이거 하고 나서. 아, 맞아, 맞아. 하고 나서, 예. 다 했는데요? 성녀님 말씀하시는데 말을 못 알아먹어. 따르뜸뜸. 아, 미안해. 성모도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무명님, 조용히 하세요. 돌멩이. 자꾸 던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돌멩이 샷. 돌멩이. 돌멩이. 네, 잘 들었습니다. 원래 왜 이렇게 짧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아, 저는 그 왜 택시를 타면은 아저씨들이 틀어놓는 거 중에서 그 라디오에 극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정말로 택시 탔을 때나 한 번씩 듣고 그랬었지 사실 별로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아, 라디오 드라마? 네, 그런 것들. 정치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네,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이런 거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예전에 우리 비극의 뭐라고 그럼 뭐라고 하지? 하여튼 우리 농담자요? 예. 농담자. 야, 그 한 번에 어떻게 알아채냐? 설마했어. 딴지 최고의 비극이었거든. 네, 네. 그거를 듣고 아라고 하고 그 뒤로 더 멀어졌어요, 되게. 근데 제가 오이시러 양이랑 친해지면서 아무래도 오이시러 양이 성우 지망생이다 보니까 이런 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듣고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제가 다른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접하게 된 건데 KBS에서 나오는 라디오 극장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라디오 극장? 네. 그게 이름이 KBS 라디오 극장인데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게 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그 뒤에요. 근데 소설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성우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아, 소설을 시나리오화해서 그거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이치가 저번에 소개했던 게 와이파이 초안제였나 그거였는데 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좀 감정이 통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산티아고 가기 전에 딱 추천을 받고 산티아고 걸으면서 들었는데 제가 최고다. 걸으면서 딱 처음에 들은 게 좋다. 몸이라는 단편 소설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몸 이러길래 아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선택을 했죠. 근데 그게 스릴러인 거예요. 막 내장에서 입이 나오고 뭐 그런 그런 스릴러라서 근데 막 산길 혼자서 걷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되게 무서웠지만 그래도 계속 들을 만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7년의 밤 이런 우리가 잘 7년의 밤은 정말 재밌어. 네, 우리가 잘 아는 작품들도 극화되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편, 한 편에 한 17분 이렇게 짧아요. 이게 좋네요. 몰아 들어도 좋겠네. 매일매일 업데이트. 당장 내일부터 들을 거야. 네, 들어보시면 네. 좋습니다. 이치는 그럼 뭐가 예전에 내가 도쿠가 소개해 주실 때도 그랬고 그런 쪽에 취향 좋아해. 그러니까 예전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팟캐스트 듣기 전에는 오디오북을 다운받아서 많이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그 컨텐츠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손으로는 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노가다꾼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성우분들 또 주제로 한 팟캐스트가 저희가 소개 예전에 소개했던 더빙의 신. 예. 예. 더빙의 신. 아, 더빙의 그게... 신. 아, 이거 라디오 극장 들을 때마다 맨날 앞에 더빙의 신 그러면서 광고 나오거든요. 그게 그거구나. 그거는 아마 오이시러 양이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도움 좀 언젠간 오이시러 님도 여기 나오기를 바라면서. 좋아할 거야.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최근에 들었던 비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KBS 딱 좋은 데 많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인가? 네, 여기까지 요즘 모든 날 시간이었습니다. 뿅. 다음 코너는 아브락사스의 팝포드 차트 시간입니다. 팟제이 아브락 차트입니다. 안 밀리고 제때제때 차트 브리핑하는 이상하네요. 뭐든지 밀어야 맛있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말 밀어내고 싶은 사람 하나 있죠? 있죠. 아, 닭은 동물이군요. 꼭 닭이 팟캐스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11월 2주차부터 11월 5주차까지 4주 동안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튠즈 차트입니다. 퇴진정국 영향으로 시사 정치 파괴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물스물 어학, 문학, 코미디 장르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네요. 특히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지속적인 활약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팟빵 차트입니다. 한 손에 꼽히는 순위는 그냥 고정이고요. 바로 미슬 불금쇼가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백반토론의 고정적인 순위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정구역과는 달리 정치 알바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팟보드 종합순위입니다. 집계 마지막 주차인 11월 5주차 상위권 순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0위는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9위는 새가 날아든다입니다. 8위는 Perfect 25 English Podcast. Perfect 25 English Podcast. XSFM의 새로운 방송이죠. 나 발음 엄청 지적받는데 발음 좋다. 런칭하자마자 치고 올라왔는데 어학 파키지 존인 일빵빵을 깰 수 있을지 둘싸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동 6위는 정봉주의 정국과 EJ가 차지했고요. 공동 4위는 김용민 브리핑과 JTBC 뉴스룸입니다. 석희형은 쉬리한테 사식이라도 넣어줘야겠어요. 그때 이후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3위는 지대 널리하십니다. 그래도 저력있네요. 꼭대기를 다시 치받고 있고요. 2위와 1위는 그냥 김어준입니다. 아, 김어준 털복숭이. 아우 털복숭이. 팟파이스와 뉴스공장. 너무 오전 오후로 터지니까 이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운로드로는 말이죠. 그래서 뉴스공장 매일 라이브로 듣고 있는데 아, 내 데이터. TBS가 서울시 거죠? 네. 원순 언니 내 데이터 좀 지원해줘. 야 핑크 친다. 핑크 쳐. 귀엽어. 성우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지난달 상위권 팟캐스트에서 주제로 가장 많이 다뤄졌던 키워드는 뭐 볼 거 있나요? 닭과 그 닭 주인 그리고 모이 주워 먹으려고 우글우글 모여든 생쥐떼 이야기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게시되는 팟보드 차트는 딴지일보 클럽 팟캐스트 듣는단 게시판에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팟제이 아브락 차트였습니다. 여러분 질팟하세요. 1부 끝.